TV 뉴스 화면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 세 가지.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요, TV 뉴스 화면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 몰래 찍어서 흔들리는 화면, 국회한 풍경, 그리고 남의 땅에서 나뒹구는 피 묻은 옷까지입니다. 흔들리고 뿌연 화면을 보면 시청률에 발목 잡힌 기자정신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국회한 풍경은 왜 그런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모두 공감하실 것 같고요. 피 묻은 옷까지는 모든 피 묻은 옷까지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피셔 킹 중에서 브렌다 리가 부른 I'm Sorry 였습니다. 때때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I'm Sorry라는 음악에 마음을 대신 싣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그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가장 건조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뉴스 같은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영상들의 뒷모습을 아는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방송 현실을 생각을 하면 참 시청자나 정치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피 묻은 옷까지, 그것도 남의 땅에서 뒹구는 피 묻은 옷까지를 수천, 수만,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서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 유족들의 마음을 저는 헤아리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런데 참 현실이요. 방송의 현실도 여러 층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판화를 튕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가끔은 참 싫기도 해요. 아, 김미영 씨가 그러셨나요? 아, 진심을 내보이는 소재를 매스미디어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야말로 사람들을 소재거리에 지나지 않고 소재로만 사용을 하고 그 뒤에 버려버린다고요. 어느 면에서는 참 맞을 수도 있어요. 참 많은 부분 방송이 그 안에 뭔가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재를 찾습니다. 보여드리고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거 그게 참 매정하고 비인간적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긴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무슨 변명처럼 돼버렸는데 조효정 씨가 아침에 저희 MBC의 창사 기념 떡을 드셨다고요? 맞습니다. 12월 2일이 MBC 창사 기념일이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 내려서 여의나루역 계단에서 떡을 얻어먹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창사 기념일 이런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특집 방송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저희 아나운서국 같은 동료들은 그런 방송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을 호소하고 또 돈도 모금하고 그런 거를 앵벌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는 오늘 앵벌이 뛰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금 하고 나오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조금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 묻은 돈을 끄집어내야 되고 사람들의 감정의 가장 여린 부분을 긁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모이고 그 마음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뒤를 또 책임지지 않는 것. 그걸 참 사람들도 다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앵벌이를 뛰고 와서도 우리끼리 자조적인 목소리로 서로를 그래도 위로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래도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한편의 구석이라도 보여줬다. 그리고 이 기회에 주의 환기라도 시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MBC의 창사 기념일이기도 했지만 수능 점수가 나온 날이기도 했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 그 수능 점수가 나온 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점수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 수능에 한 문제가 정답이 두 가지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동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떠세요? 생각하신 그 점수들 받으셨나요? 참 점수를 받으면 항상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점수가 곧 나를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아무리 강변해도 점수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싫어하잖아요. 적어도 수능처럼 앞으로의 앞날을 굉장히 좌우하는 이런 시험은 한 번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날로 너의 인생은 여기에 다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루만 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치는 나를 줘서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빨리 음악 들어야겠습니다. 창사기념떡 잘 드셨다고 하셨죠? 조효정 씨, 영화 Far and Away의 주제가 신청하셨죠? 애냐가 부릅니다. Book of Days.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교 마지막 수업을 마치셨다고요? 졸업과 마지막 수업. 전혀 올 것 같지 않았던 단어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그 심정. 어떨지가 조금 짐작이 되네요. 강의를 듣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맞는 바람에 왜 이리 시리고 차가울까요? 하시면서 정철지 씨가 마지막 수업을 맞은 그 심정을 적어주셨는데 잘 들으셨어요? 애니아의 Book of Days,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FM 시네마테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를 모십니다. 정수환 씨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영화학과 박사학위를 얻으시고 주로 일본 영화, 특히 아시아 영화들에 관심을 기울인 분이죠. 여러분께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던 아시아 영화와 일본 영화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아닌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전주환 씨를 모시죠. 일본 영화들이 대부분 작은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 영화는 그런 일본 영화의 보편적인 경향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 들었죠. 냉정과 열정 사이, 방송국, 출판계가 모두 함께 일본 영화의 부흥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음악 한 곡 듣습니다. The Whole Nine Years 들어보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A Whole Nine Years 들었습니다. 자,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 정수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을 이렇게 제가 잘못 불러요.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아시아 영화, 일본 영화 방송에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영화에 대한 주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랄까 우리 국민의 민족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 일본에 대한 것들을 온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 영화라고 하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지만요. 네. 그렇죠. 뭐 그 일본 영화가 사실 저희한테 보여진 건 아주 최근이에요. 98년에 이제 개방이 되면서 조금씩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그런 그 감정들이 남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완전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상하게 같은 동양권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은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일본 영화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일본 영화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먼저 일본 영화를 하기 전에 사실 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한국 영화 이야기부터 네.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작년부터 올해 걸쳐서요. 네.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깐니에서 감독상을 타기도 하고 뭐 많은 작고 큰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작품성이 인정받았지요. 네. 작품성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에서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조폭마누라, 엽기적인 그녀 이렇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소위 작품적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적인 오락영화라고 네. 생각했던 영화들이 헐리우드의 판권이 팔리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영화를 보는 그런 그 새로운 시도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영화가 수협적으로 팔리고 작품 인정받고를 떠나서 그 영화를 통한 정말 실제적인 그 세계 여러 나라 간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그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류를 생각해볼 때 이제 그 시발점이 일본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일본 영화를 통해서 각국의 다른 문화들이 한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로 먼저 일본 영화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처음 아주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런 그 리메이크의 붐을 만들었던 일본 영화로는 링이 있어요. 그렇죠. 링은 단순하게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리메이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예. 그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제 세 가지 링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한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보다 더 많은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본의 링, 한국의 링,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다시 리메이크한 링. 이 세 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부터 풀어주신다고요. 예. 얘기해드릴까요? 네. 그, 일단 어떤 한 영화가 다른 나라로 가서 만들어질 때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화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질 때 영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각 지역마다의 어떤 독특한 것들이 또 새로운 요소가 되어서 인기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영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들과 각 영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해석되어 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발전해온 영화라서 그거 하나만 사실 굉장히 재미있지요. 1999년에 스즈키 코지가 소설로 만들었고 1995년에 텔레비전으로 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영화화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소설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텔레비전은 어떻게 표현되고, 그 영화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시리즈로 또 만들어지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관찰해보고 해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걸 떠나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단, 이 세 나라에서 만들어진 링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주인공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제 할리우드에서 이런 공포 영화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70년대, 74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획기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 안에 주인공들이 가장 그 영화 직접적인 관객이 되는 청소년들이었다는 네. 거죠. 물론 이제 그것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청소년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만 이제 커플이, 사랑하는 커플이 있어요. 사랑하는 커플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놀이나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요. 네. 그런 이제 부모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를 도피해서 어떤 사랑 생각을 그 버리고 싶어 하지요. 그것에 대한 벌인 거죠. 벌로서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네. 공포에 그 공포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룽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이제 피해서 어디 그 콘도든지 호텔이든 어디로 놀러를 가죠. 놀러를 가면서 사실은 그것의 벌로 죽임을 당하는 네. 1차적인 문제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그 청소년 영화 아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공포 영화가 그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그 세 나라에서 영화가 젊은 관객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동양과 서양이라고 이제 일단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동서양 두 개를 나누면요. 미국 영화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한국과 일본 영화는 아주 익숙한 그 도상들, 그러니까 네. 이미지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지요.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은 항상 남자예요. 네. 드라큘라라든지 예.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성들이 이렇게 공포의 주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어떤 괴물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 가진 것들은 남성이었죠. 남성이었죠. 네. 이제 그 동양은 옛날부터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 그 여성을 네. 금방 떠올리잖아요. 예. 그것이 그 새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물론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지지 않았던 공포에 대한 새로운 그 공포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아주 자기들이 익숙한 그 공포의 도상을 공포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이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옹물이라든지 예 오물이요 예. 그다음에 머리가 긴 여자, 네. 그다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떤 분들은 그 서구에 정말 운물이 있었냐. 네. 이제 물론 이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운물이 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전통 문화에 익숙한 어떤 모습 또는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 이것이 이미지로 보여줄 때.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똑같은 도상이라 할지라도 우물이라든지 예. 긴 머리의 여자, 소복을 입은 여자 이런 것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어떤 우리가 그 본능적인 공포가 있고 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대상이 유발하는 그 공포가 있고 그게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네. 그 이제 세 나라에서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네. 그 재현되었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테크노포비아라고 해서 기계적인 공포지요. 네. 현대 이제 공포 영화가 갖게 되는 네. 그 이제 뭐 에일리언이나 이미 이전에 고질라나 그런 영화들에서도 물론 기계라든지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이 공포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사용된 적이 참 많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그것의 그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되었지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폰이라고 해서 그 예. 전화라고 하는 매체가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로 나타나는 영화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본 영화 중에 일본 말로는 착신알이라고 하는데 네. 뭐냐면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저희 왜 그 문자메시지가 네. 뜨잖아요. 그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안 받으면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 아, 예. 그 부재중 전화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재중이라고 하는 것이 뜨면서 그것이 어떤 매개가 되어서 그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네. 그런 영화도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링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비디오라고 네. 하는 그 현대적인 매체,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친근한 생활 어떤 주변에 있는 친근한 것이 공포의 어떤 것으로 변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공포감을 준다는 것. 이런 어떤 공통점들이 영화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각 나라에서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1차적으로 세 나라 모두에서 히트를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정수환 씨 모시고 하나의 영화가 각국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또 그 안에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링, 한국의 링,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링에서의 공통점들을 일단 한번 봤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영화 링 중에서 Legend of Love, 그리고 한국 영화 링 중에서 은서의 테마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본 영화 링, 한국 영화 링에서 각각 음악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청취자 입장이라면 라디오를 막 끄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아, 일본 영화 링 중에서 Legend of Love였고요. 한국 영화 링은 은서의 테마였습니다. 오늘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정수환 씨 모시고 똑같은 영화가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시작된 영화 링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또 헐리우드로 가서 일단은 공통점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청소년이 주인공인 공포영화가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가. 또 하나 익숙한 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계 공포라는 거죠. 테크노포비아에 대한 기계 사회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또 일본이나 한국이나 혹은 미국이라는 그 풍토 문화에 따른 어떤 차이점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겠죠. 예. 이제 이건 이제 사실 공통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쓰기 코지의 소설에서 예.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해가는 역할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실은 남자예요 소설에서는. 네. 근데 재밌게도 영화로 되면서 새 영화가 모두 그 해결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링은 못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여자로 설정하고 예.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아까 공통점에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공포의 아주 근원이 뭐냐면 여자가 무엇을 생성해낸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네. 사실은 공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궁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영화를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주인공이 거기서 이렇게 시체를 끌어안고 나오는 네. 장면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여성이 어떤 생산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출산의 이미지를 예. 그런 이미지를 네.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또 영화 전체가 그런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뭐 죽음을 당한다든지 아이를 네. 낳느냐 안 낳느냐 문제가 굉장히 공포와 관련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화를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과는 다르게 왜 이것이 여성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공통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나라에서 만들어질 때 여성의 사건에 대한 참여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건에 여성이 참여하는 참여도. 예, 그러니까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성이 참여하는 참여도가.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자기 아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앞으로 네. 앞서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이제 기자가 다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분석해내고 그 사건을 마무리해요. 물론 새 영화 모두의 여성이 사건을 해결할 때 그것을 도와준 남성은 항상 존재해요. 네. 미국도 일본도 그것이 전 남편이에요. 또는 애인. 네. 근데 한국은 전혀 모르는 과학자예요. 과학수사관. 네. 일단 그것을 도와주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항상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사건을 여성이 해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일본으로 가면 그것이 약간 이제 중간 단계가 되는데요. 일본에서 그 여성 기자는 전 남편에게 도움 받는데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자가 발견되네요. 뭐냐면 네. 그 링의 비디오를 보면 거울에 이렇게 사람이 비쳐 있는 것을 비디오로 찍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거울을 이렇게 찍으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울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인간이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초능력으로 이미지를 찍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그 일본에서는 여기자가 그걸 알아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남자 과학수사관이 알아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선주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이제 남자 수사관이 같이 비디오를 보는데 이제 아 저것은 초능력으로 찍은 것이지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남자가 말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가 수사를 하는 방법들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남자가 지시해줘요. 네. 그래서 여자가 따라갈 뿐이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 나라에서 여성이 어떤 중심에 있느냐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네. 즉 그것은 뭐냐면 현재 그 나라가 여성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나라의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의 위치나 여성관을 다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건 전 항상 그렇게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예. 분명한 것은 이 링이라는 똑같은 줄거리, 똑같은 내용을 가진 영화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하나는 분명히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분명히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들과 조금은 연관되는 점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더 재미있게 한 영화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이 세 나라의 링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점이라고 하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점은 하나는요. 그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또 여주인공들이 있어요. 사실 귀신이 되는 그 원래 주체가 귀신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예. 이제 그 귀신이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들이 또 각국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항상 그렇잖아요. 네. 너무 춘다든지 아니다든지 보통이 아닌 것에 대한 그렇죠. 경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배척해내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된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미국에서 그 사마라라고 하는 딸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말을 더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초능력으로 발휘된 거죠. 그래서 말들을 괴롭히는 초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학대 그것으로 죽음을 당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일본,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재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거죠. 네.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부장제에서 아주 그 안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를 죽게 만드는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고 일본에선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공통적으로 그 옛날부터 왜 무녀라고 해서 그 이제 마녀 서양에서 마녀라고 하지요. 똑같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거부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전통적인 것에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 어떤 그 여성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 한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대로 나쁜 여자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더 드러나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그 초능력을 가진 무녀의 죽음 정도로 끝나는데 한국은 그 여자를 더 나가서 두 가지의 성을 다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요. 네.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그런 애매한 그 중성의 입장으로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을 더더욱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초능력도 있고 또 굉장히 애매한 그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문화가 여성에게 대해서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뭐 나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지점들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까요? 일본의 고질라가 헐리우드에 가서 새롭게 만들어졌죠. 영화 고질라 중에서 퍼프 대디와 지미 페이지가 부르는 Come With Me. 고질라 중에서 퍼프 대리와 지미 페이지가 함께 부른 Come With Me 들었습니다. 오늘 FM 시네마테크 전지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현 씨 모시고 일본 영화가 한국과 혹은 다른 나라 헐리우드에서 어떤 식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무서운 영화 링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봤는데 이 고질라도 일본 영화 고질라가 헐리우드에 가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그런 예들은 50년대, 60년대 사실 있어요. 예. 그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예. 일본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황야의 7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그것의 가장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고질라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질라는 1954년에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1954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한 25번 정도 시리즈를 만들어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네, 영화 중에 하나이지요. 네. 이것이 2000년도에 헐리우드에 가서 고질라라고 하는 네. 영화로 바뀌죠. 제가 이제 고지라와 고질라라고 일부러 네. 차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고지라와 헐리우드에서 넘어간 고질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에서 고지라는 그 일본 말로 쿠지라라고 하는 게 고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래와 고릴라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고지라라고 하는 이제 그 괴물로 되는데, 일본은 사실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괴물이에요. 아, 아주 순한 예. 괴물인데 그것이 이제 원폭을 받아서 그 사실 이제 원폭의 피해지요. 예. 그걸로 그 이제 이상한 괴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항상 영화 속에서 한정되어 네. 나오거든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괴물이긴 괴물이지만 그 일본에게 고지라는 그 미묘한 두 가지의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전통적인 아주 착한 괴물이었는데 그 괴물을 미국이 우리에게 네. 원폭을 투하해서 네. 변형시켜서 정말 괴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고지라를 쭉 다 보면은 공통성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지라를 무서워하지만 단순하게 무서움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본의 고지라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고지라가 뭐 어떤 다른 괴물과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마리의 괴물이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레슬링을 하는 장면 같은 네. 느낌을 줘요. 일본에서 레슬링은 사실 굉장히 그 관객들이 호응도가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역도산이라고 하는 레슬러가 있었죠. 네. 작지만 큰 사람들하고 싸워서 서구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도산은 사실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감추고 일본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동양인이 서구의 어떤 큰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에서 굉장히 어떤 쾌감들, 뭐 기쁨들을 얻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레슬링의 어떤 처음에 오락성을 가지는 부분이 되었는데, 고지라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지금 뭐냐면 단순하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괴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지라가 항상 이렇게 폭파시키는 모든 것들이 전통적인 일본의 가옥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비켜가요. 예. 항상 근대화된 건물들을 부순다든지 네. 뭐 전기탑이나 이런 것들을 부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통과 근대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전통을 좀 지키고 네. 서구가 일본의 전통들을 근대화로 인해서 망가뜨렸다. 그게 그것들을 내가 그 이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 고지라는 굉장히 귀여운 패트로도 네. 애완 그 저기 예. 뭐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일종의 일본 전통 사회에서 나온 소신 같은 존재라고도 그렇죠.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네. 이것이 2000년 고질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인간 문명을 망가뜨려 온 네. 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괴물. 그래서 굉장히 표독스럽고 무섭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은 괴물. 오히려 그 괴물이 넘어질 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고질라가 사실 미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탄생하고 있는 그 뿌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것들을 알 수 있죠. 일본의 고지라가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양가적인 감정을,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헐리우드의 고질라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에서 탄생시킨 그저 하나의 어떤 대상일 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재미있네요. 고지라와 고질라의 차이. 자, 오늘 전체영화제 프로그램이신 정선혜 씨 모시고 똑같은 영화가 국경을 넘었을 때 어떻게 다른 모습이 되는가, 또는 그 안에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주로 일본 영화 원작을 중심으로 해서 쭉 봤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아시아 영화 혹은 일본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걸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예, 바쁘신데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급히 모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고양이의 보온 중에서 왈츠 들었습니다. 정연우 씨, 오늘도 밤새고 계세요? 마케팅팀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 분야를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김상덕 교수님 마케팅 수업 47조 여러분께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은 원래 하지 말자고 우리 아나운서국에서 그랬었어요. 화이팅 대신에 근데 더 좋은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뭘 하자 그랬었던가? 지화자라고 했던가 그랬는데 지화자는 좀 감이 많이 떨어지죠. 참 우리말을 제대로 쓰는 거 때때로 꼭 원리주의자 또 다른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실 분들 위해서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Actually. 또 청취자를 초대하는 상영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앙시네마에서 준비한 설왕설래 영화제,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영화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합니다. 일반 상영 초대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추첨을 통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마지막 곡은요, 김지영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수능 점수 나왔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점수인가요? 김지영 씨, 수능 끝나고 비디오로 이 영화 보셨다고 했죠?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보고 나서 이 노래가 하루 종일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Let's Get It On 신청하셨죠? 바로 그 곡 들어봅니다. High Fidelity,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중에서 잭 블랙이 부른 Let's Get It On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